쉽게 반했습니다. 첫눈에 나도 모르게 당신의 그 미소 그 눈빛이 내 맘을 흔들었어요. 외로워 보이는 그대 사랑이 끌리는 그대 차디찬 그대 커피잔이 더욱더 외로워 보여요. 세월의 뒤안길에서 지치고 힘든 그 모습 사랑이 그리운 그대 그대여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.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몰라요. 받아줘요 나의 사랑을 나의 뜨거운 사랑을. 세월의 뒤안길에서 지치고 힘든 그 모습 사랑이 그리운 그대 그대여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. 사랑이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몰라요. 받아줘요 나의 사랑을 나의